얼어붙은 겨울처럼 차가워진 나의 맘은 따스했던 너를 부르고 있어. 시들어가 너와 내 시간. 네가 없는 내 모습 저절하기만 해. 계속해서 나를 어둠으로 이끌어만 가. 하나 둘씩 피워가는 꽃들도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해. I feel like moving. 흩날리는 꽃잎처럼 falling. 부는 바람 따라 그때 기억 속에 그대로 머무른 채 아무리 달려봐도 닿지 않는 너인데. 소나기처럼 내리는 꽃잎들도 따스라이 날 감싸주는 봄 향기도 이 계절의 시작에 서 있을게. 다시 날 찾아줘. 나의 봄은 너니까. 넌 나의 전부니까. 기억에 갇힌 듯한 너와 내 향기 속에 같이 걸었던 우리 발자국만 하얗게 희미해져가. I feel like nothing. 어김없이 너에게로 falling. 부는 바람 따라 멈춰져 버린 많은 시간이 yeah. 마침내 너로 인해 다시 흐를 수 있게. 소나기처럼 내리던 꽃잎들도 쓰라인 날 감싸주던 봄 향기죠.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게. 날 찾아줘. 나의 봄은 너니까. 넌 나의 전부니까. 어느 날 어느 밤 난 너야 하는데. 괜찮아 잠깐이면 돼. 밤새 맺힌 이슬도 다시 한 송이 꽃이 되면 널 볼 수 있을 텐데. 나의 봄은 너니까.